I wanna do 너에게 집중 항상 난 비껴가니까 지쳐 막 포기할 때쯤 Oh hands on me yeah Your eyes on me yeah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밀고 당겨줘 날 바라보지 제일 예뻐 바로 지금이 all highlight 두 눈이 마주쳤잖아 주인공은 너 내가 꿈꿔낸 걸 아마도 너의 눈 이미 전해진 핸드폰 끝에 내가 있어 My God, 벌꿀부터 전해주는 이 짜릿함은 뭐 다 있는데 더 잡고 싶어져 more 널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답이 없어 널 보면 내 숨이 멈춰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바로 지금이 all highlight 두 눈이 마주쳤잖아 내가 꿈꾸는 거 아마도 너의 꿈 전해진 핸드폰 끝에 내가 있어 틈을 좁혀 너와 나 사이에 웃고 있어 yeah, 로켓처럼 번개마다 내 심장은 빨리 뛰어 네 맘 가치고 싶어 안다 난 네 모습 들키가 봐 무서워 나는 너 없이는 다 안 돼 내 꿈이 돼줄 사람은 너 하나야 내게